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가 어느덧 끝나갑니다. 오늘도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은 여러분을 위해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지식을 나누고 우리 사회 속 다양한 분야의 노동 문제를 조명합니다. 오늘은 근현대 노동운동가의 대표적 인물, 누구보다 뜨겁게 이 세상을 살다간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준비했습니다. 청계천 평화시장의 불꽃, 전태일. 잠시 후 시작합니다. 1948년 8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 그는 이남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가족들과 부산으로 피난을 갔지만 아버지가 파산하고 1954년 가족 모두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난은 그를 어릴 적부터 노동자로 만들었습니다. 1960년 당시 11살이었던 전태일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는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행상을 시작했고 17살이 되어서는 학생복을 제조하던 청계천 평화시장의 3.14에서 보조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이후엔 봉제기술자인 아버지 덕에 봉제기술을 빨리 배워 재봉틀을 다루는 재봉사가 됐고 통일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 덕분에 전태일의 가족은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너의 이름 말하라 찬란한 민중의 나라 온 세상 산천 초보 앞만 보고 돈을 벌던 시기를 지나고 그는 차츰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일하던 청계천 평화시장에는 의류 제조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선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좁은 다락방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13살에서 17살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폐질환에 시달리고 초과 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며 고통받는 환경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폐암에 걸린 상태에서 해고되자 그녀를 도우려 하다 본인이 해고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그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한 법인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1969년 6월 동료 노동자들을 모아 바보회를 만들고 설문으로 평화시장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에 며칠을 쉽니까? 1일에 몇 시간을 작업합니까? 왜 본의 아닌 시간을 작업하십니까? 그만한 시간이면 당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그가 돌린 설문지에 적혀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활동이 사업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해고됐고 더 이상 평화시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1970년 평화시장으로 돌아와 삼동회를 조직했고 다시 설문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서울시, 청와대 등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태일과 삼동의 회원들은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방해로 시위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병원에 실려간 그는 어머니께 자신이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이 고발되면서 사회적으로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노동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농성과 시위를 벌였고 종교계에서도 공동 추모 예배를 실시했습니다. 유신체제가 설립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의 저항과 단체 활동도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오늘날 전태일이 불꽃이 된 청계천 다리에는 전태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태일의 일기와 설문지를 토대로 작성된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태일 3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불꽃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에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노동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험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비 하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전태일 3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 단체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전태일 열사의 불꽃은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혜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